Conversation 3. Please listen to the dialogue. 마크와 민지는 기숙사 파티에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지 씨, 취미가 뭐예요?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마크 씨는요? 저는 음악을 좋아해요. 지난 금요일 밤에도 피아노 콘서트에 갔다 왔어요. 그래요? 피아노 칠 줄 아세요? 어렸을 때는 좀 쳤지만 오랫동안 연습을 못해서 지금은 잘 못 쳐요. 민지 씨도 음악을 좋아하세요? 저는 클래식 음악보다 팝송이나 록 음악을 많이 들어요. 제가 음악을 듣기 시작하면 룸메이트가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헤드폰을 샀어요. Please repeat each phrase.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민지 씨, 취미가 뭐예요? 좋아해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마크 씨는요? 좋아해요. 음악을 좋아해요. 저는 음악을 좋아해요. 갔다 왔어요. 피아노 콘서트에 갔다 왔어요. 금요일 밤에도 피아노 콘서트에 갔다 왔어요. 지난 금요일 밤에도 피아노 콘서트에 갔다 왔어요. 그래요? 아세요? 칠 줄 아세요? 피아노 칠 줄 아세요? 잘 못 쳐요. 지금은 잘 못 쳐요. 못해서 지금은 잘 못 쳐요. 연습을 못해서 지금은 잘 못 쳐요. 오랫동안 연습을 못해서 지금은 잘 못 쳐요. 좀 쳤지만 오랫동안 연습을 못해서 지금은 잘 못 쳐요. 어렸을 때는 좀 쳤지만 오랫동안 연습을 못해서 지금은 잘 못 쳐요. 좋아하세요? 음악을 좋아하세요? 민지 씨도 음악을 좋아하세요? 많이 들어요. 록 음악을 많이 들어요. 팝송이나 록 음악을 많이 들어요. 클래식 음악보다 팝송이나 록 음악을 많이 들어요. 저는 클래식 음악보다 팝송이나 록 음악을 많이 들어요. 아주 싫어해요. 룸메이트가 아주 싫어해요. 시작하면 룸메이트가 아주 싫어해요. 음악을 듣기 시작하면 룸메이트가 아주 싫어해요. 제가 음악을 듣기 시작하면 룸메이트가 아주 싫어해요. 샀어요. 헤드폰을 샀어요. 지난주에 헤드폰을 샀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헤드폰을 샀어요.